HUBS.어서 와. 방송국은 처음이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양대학교 중앙언론기구 한대방송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어서 와. 방송국은 처음이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는 한대방송국 국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방송국 이야기와 비슷한 진로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라디오입니다. 어느덧 개강한 지 이틀이 됐네요. 저희 방송국원들도 방학 동안 학교를 나와서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한층 더 발전된 방송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한대방송국 국원은 바로 헙스의 심장, 보도부를 이끄는 보도부장 김주원 국원입니다. 저희 한대방송국의 뉴스와 시의성 있는 보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보도부를 이끄는 김주원 국원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오늘의 어서와 김주원 국원은 처음이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원 국원은 저희 사이에서 주기자로 불립니다. 그 이유는 한대방송국 면접을 볼 때 자기소개를 하기에 앞서 주기자 성대모사를 했다고 해요. 신속 정확한 패기로 팩트를 전달한다. 안녕하십니까? 인턴 기자 김주원입니다. 정말 당차고 대단하죠? 저희 한대방송국에 들어온 국원들은 모두 이런 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주원 국원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방송 PD였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해 대학교 방송국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던 주원 국원은 방송국에 들어오고 나서도 여전히 방송 PD를 꿈꾸며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해요. 보도부가 방송 PD라는 직업과 바로 직결되는 연관성은 없지만 대학교의 전반적인 사건 사고를 시의성 있게 전달하는 책임감과 그 비장함이 해이해진 본인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도부에 대한 애정이 크고 덕분에 지금 보도부장의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얘기해줬습니다. 방송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다름 아닌 수료식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나도 수습국원이 아니라 정국원이라는 들뜬 마음으로 수료를 마친 동기 국원들과 형형색색 옷을 입고 방송국에서 사진도 찍고 명함도 주고받고 말 그대로 잔치였던 그날이 저도 참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주원 국원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주원 국원의 오랜 꿈은 방송 PD인데요. 원래는 아나운서가 꿈이었지만 학교 선생님을 비롯해 주변에서 너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는 말에 방송 계열에서 일하고 싶었던 주원 국원은 PD가 딱이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결정은 아니었다는데요. 밤새서 편집하고 한 프로그램을 기획, 총괄하며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잘 되지 않는 이상 들인 시간과 노력보다 적은 봉급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과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점. 이런 고민들을 생각하면 그만큼 머리 아프고 힘든 직업이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고 그게 아무리 작은 소리일지라도 귀 기울일 줄 아는 PD의 사명감을 이길 건 그 무엇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이렇게 열심히 꿈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주원 국원. 주원 국원은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PD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에 더 주목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다큐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해요. 혹은 무한도전처럼 지나가는 자막으로라도 풍자를 더하며 시의성 있는 문제를 슬쩍 흘려주는 그런 블랙 코미디도 기획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PD가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김주원 국언의 발전을 기대하며 여러분도 국언들의 노력에 더 창대하게 발전해 나갈 저희 방송국을 기대해 주세요. In a little while from now, if I'm not feeling any less sad, I promise myself to treat myself and visit a nearby town. 오늘은 한대방송국의 보도부장 김주원 국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 김주원 국언의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들으며 주원 국언에 대해 더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나 이거 아니면 못해먹고 살아 하는 일이나 꿈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우리 함께 힘차게 달리면 되고 없으면 이제 찾으면 돼요. 인생의 과도기에 서 있는 우리들이지만 앞으로 성장해 나갈 우리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 단순히 알을 깬 것이 아니라 세상을 깨고 그 밖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또 그만큼 잠재적인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어서와 방송국은 처음이지에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려야 하지만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금요일마다 찾아올 예정이니 많이 들어주세요. 이상으로 임세윤, 디렉터 김주원, 엔지니어 김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